유엔 주재 조선민주주민공화국 상임대표부가 21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대조선 제재결의들의 부당성을 발간하는 공보문을 발표하고 유엔 사무국과 유엔 주재 각국 대표부 기자단에 배포했습니다. 공보문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적법성과 도덕성,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대조선 제재결의들을 강압 채택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조작된 제재결의들은 유엔 헌장과 공인된 국제법들을 무시하고 미국의 강권에 따라 조작된 비법적 문서장들이라고 까발켰습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조선의 핵시험과 평화적 위성발사를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그를 근거로 삼아 대조선 제재결의들을 연성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면서 공보문은 핵시험과 평화적 위성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면 왜 지금까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다른 나라들의 핵시험과 위성발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았는가고 지적했습니다. 공보문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대조선 제재결의들의 법률적 기초에 대해서 해명해달라는 우리의 요구에 유엔 사무국은 아직까지도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의문점들이 풀리기 전에는 유엔 성원국들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결의들을 접수할 수도 리행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성원국들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한 열강들의 강권 행위를 묵인하고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면 리사회는 더욱더 대국들이 판을 치고 제왕처럼 행세하는 마당으로 될 것이라고 공보문은 지적했습니다. 지난 9월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제17차 블록 불가담 국가 순회자 회의 최종 문건과 유엔총회 제71차 회의 기간에 진행된 77개 집단 상회의 선언이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결의들과 우리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일방적인 제재 행위를 반대 배격한 것은 우에서 제기한 모든 의문점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답이고 정의의 목소리라고 공보부는 강조했습니다.